뛰어들어요.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. 우리대로 길을 떠나요. 저 넓은 길을